저희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배웠던 것들 또한 저희가 느꼈던 것들 절대 잊지 않고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브라이언 강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들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osh is going to say something a little bit. He's just going to warm up to the class. Amen. All right. Thank you for letting me wear my favorite shirt.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I bought this shirt in Huntington Beach. I couldn't resist. It's so cool. 너무 쿨해 보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야만 했어요. All right. So here we go. Josh is going to jump up here in a little bit, but before that. We're gonna talk about freedom some more, okay? 예, 그래서 저시도 좀 이따 나눌 건데 그 전에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Okay, so what we're doing here is a little bit advanced. It's gone. We're going beyond the book. Can you handle it? 예. Can you handle this? 책이 right. 책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할 거예요. 괜찮겠어요? We want to talk about the will of man. Turn 예. to your person next to you and say, "Do 사람의, you have a will?"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너에게는 의지가 있어라고 얘기해 주세요. Now, I would like anyone in this room that has been told by your mom or dad that you have a strong will.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서 stand up right now. Stand up. 강한 의지가 있다. 좀 You've been told that you have a strong will. 고집스럽게 보일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We've identified you. Go ahead. Sit down. Now the rest of you that are sitting down. 저 앉아 있는 사람들. Did you just lie? 거짓말하셨나요? I'm sure you have a strong will too. 여러분도 강한 의지가 있을 거예요.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Does everybody here feel like you've got a pretty how many people here would say I think I have a pretty strong opinion about things?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한 의견들이 있어. 좀 의견들이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Okay. Is anybody here easily talked into something? In other words, you're kind of a pushover. 어떤 사람은 나는 설득 설득을 너무 쉽게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All right. 너무 쉽게 설득당해. So the will of man, God gave us when He created us, He leaves inside of us a free will, an actual free will.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Isn't that amazing? Of all the things He created, He leaves this one thing that He does not control.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And so, man with free will can make many decisions, good and evil. Is that not true?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And so, we want to talk about how does freedom interact with our will? How do they work together? 그렇다면 자유와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이렇게 연합하고 조합하나요? Now I want to use the term engaged will. Would you say it with me? Engaged will. 예, 그래서 의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Or a will can be completely unengaged. 아니면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So, okay, let me ask you a couple questions and would you guys give me some feedback?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여러분 피드백을 좀 주시겠어요? Does anyone know has anyone ever had the experience of doing something but you privately knew you were not giving it all your effort?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Tell me your experience. What did you do? What was it? 어떤 거요? 어떤 경우였나요? When I was in school, during high school, I didn't I didn't study. I wasn't focused during class. Okay. Anyone else? 또 다른 사람. working out. 예, 운동할 때. Okay. 그냥 대충 하는 거.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어요? Need more discipline in order to do it well. 운동을 yeah. 하는데 진짜 얼만큼 자기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세 알 수 있죠. Not raising your hand. You're working on your hair. Okay. Anyone else have a story? 다른 사람도 이야기가 있나요? Well, I have a really funny story. I was teaching in a DTS. 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DTS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Chris Lieto was with me, who used to run, you know, the Ironman. 아이언맨 선수였던 크리스 리토라는 선수 학생이 있었어요. So he came in, he shared his testimony. It was totally amazing. 예,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 간증을 하고 너무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And he goes, "Look, I don't really know how to pray for all of you, but I could go running with you."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조깅은 같이 할 수 있어요. So the next morning he said, "How many would like to run a half a mile with me?" He was at the time I think the number 3 world champ, you know, in terms of ranking for Ironman. 예, 아이언맨 세계 선수권에서 3위셨는데 0.5마일을 나와 같이 뛰겠는 사람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So he's gonna just run from here around the flags and then back.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플래그를 돌고 여기까지 다시 오는 거. And so he said, "How many of you could do it tomorrow at 6 in the morning?" 내일 아침 6시에 나랑 같이 뛰겠는 사람. And the whole class was like, "Yes, we're totally in." 근데 모든 학생들이 "어, 저요. 같이 할 거예요." 그랬어요. And you know how many people of those 60 students showed up at 6 a.m.? 근데 60명의 학생 중에 6시에 나타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There's four. 네 명이었어요. Guys or girls?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All girls. 다 여자였습니다. Why did you know that was going to happen? 왜 그게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은 왜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Early morning. 아침 일찍이고. 남자들은 What? 예뻐지기 위해서 잠을 더 많이 자야 되니까. Guys need beauty sleep. Okay. Anybody else? Maybe they weren't morning people. 아침형이 아니라서. They were what? Intimidated? 아니면 뭐 위축돼서? In other words, that's another example of someone having a free will, right? 예, 그 상황도 보면 and 사람들에겐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They can engage their will. No one forces them to do it. They make their own decision. 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Has anyone ever tried to make you do something that you totally didn't want to do? 진짜 하기 싫은 것을 누가 막 하게끔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한 해본 적 있어요? So in other words, the will can make decisions. It can say, "No, I'm not going to do that." So 의지를 통해서 나는 안 할 거야. I am going to do that. 아니면 할 거야. And so, okay, so now we understand the free will. 근데 자유의지가 뭔지 이제 다 아시겠죠? I want to go further than that. Let's go further. 거기보다 than that.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All right, what about this? If I am discover that I have a stronghold in my life. 만약에 내 삶 안에 이런 경관진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게 있어요. I want from the panel. How important is engaging your will in overthrowing that stronghold? 근데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Yes. 경관진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신념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Someone else? 또 다른 사람. Yeah, 여러분의 okay.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경관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어느 누구도 대신 도와줄 수 없어요. Somebody else? 또 다른 사람? Hi, I'm going to wait for Jimmy. 저는 지미를 기다릴 거예요. Could receive being a moment of freedom today, right now, but then tomorrow the enemy wants to come knock on our door and do the same things once again. We need to engage our will to actively.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무리 자유를 경험할지라도요, 원수는 그 다음날 바로 계속 공격을 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Can I ask you another question from the panel?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In your opinion, 여러분 생각에 what percentage of the times you operate in love will they come out of feelings?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할 때요, 그게 몇 퍼센트가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그 사랑이 나타날까요? Versus decisions. 아니면 반대로 결정을 해서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 Go ahead. Four or five of you. 예, 한 네 다섯 명 얘기해 보세요. Would be emotions. 그래서 감정이 한 30에서 40%. And the rest would be just decisions. 나머지는 내가 선택을 해서 사랑한다는 거. Someone else.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질문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What percentage, like active love, like loving people. 적극적인 사랑. Being unselfish, reaching out. 예,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계속 what,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 What percentage 거? of the time when you do that is it going to be motivated by feelings or is it going to be motivated by you just making a decision? 몇 퍼센트가 obey? 감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몇 퍼센트가 아, 내가 선택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What you got feeling? I think I'm a healer, so I guess it would be different for every person. Yes.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I'd say like half. 절반 이상, 50% 이상이 감정이 북받쳐서. I'm just wondering how you can love without emotion behind it. Like yeah. How can you just make a decision to love if 100% of it isn't out of your feel? I know you have to make a decision to love, but I think 100% of that has to be your emotion or feeling, or else it's not love without the emotion and feeling behind it. 예,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90%가 우리의 결정인 것 같아요. Oh man, we're getting a lot of good answers. 예, 아주 좋은 대답이 많은데요. 두 명 더 대답해 보세요. Yeah, I think 10% is feelings and 90% is just 10%가 감정, 90%가 결정. Not the same. 10% is decisions and 10% is really feelings. 네, 90%가 결정, 10%가 감정. I feel like it's a 50-50. 50대 50. Yeah, okay. You can be led with feelings or you can just be led by My case, I think 90% is feelings, 10% is decision. 90%가 감정이고 10%가 결정. Your feelings, how they define, can influence your decision. Yeah.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결정을 낼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getting good, right? 100% feelings. 100% 감정. So 90% is you make a decision and feelings is not 10%, but when you make that decision, your emotions actually increase. Okay, I'm going to interrupt. Does it have to be within that 100% ratio? No, I'm just asking what you guys think.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Let me, okay. Let's continue our discussion. It seems like you're engaged. 여러분 지금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Dilemma. Shall we continue this?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We have one another's attention. 예, 그래서 다 집중하고. We're creating a challenge. I got another question for you. Garden of Gethsemane. Jesu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Why is he sweating blood? 왜 피가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나요? Is he so like at conflict with what he's supposed to do? Like he doesn't want to go through it, all the pain and stuff, but he's already made a decision to die for.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예상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정은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이미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Was he in agony? When he prayed that? 그때 예수님이 막 시름하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So there were emotions present.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왜냐면은 그 갈등, 시름 자체가 그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시름이 하는 거죠. 시름을 하는 거죠. But it was a very challenging decision,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decision I can imagine Jesus had to make. 예수님이 내렸어야 되는 결정이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He made a decision from the scriptural story and decides, okay, Father, it's your will, not mine. 그래서 그때 그 안에 내면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So what I like to propose to you is there's not a perfect continuum of when emotions are fueling a decision or where you are making a decision just based on truth. 예, 그래서 여러분 there's variables. 예, 그래서 꼭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감정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감정이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But, okay, but Christian maturity, as we mature in Christ,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면 할수록 we're able to continue to make good decision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Making integrity decisions for Christ.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직한 그런 결정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릴 수 있어요. And sometimes the feelings are there right away.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감정이 바로 따라옵니다. And sometimes those feelings might be further down the road.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감정이 아주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But there's still a moment where your will is engaged in a decision. 근데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여러분의 의지가 항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But can we agree on this?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The power of a decision is a fascinating thing. 여러분 그 결 God has left in all of our lives.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You are more on the end of the emotion side fueling it was your point. I think there's a lot of your friends that agreed. 중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중요하다. 감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You are more on like no, the truth first, feelings follow.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진리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은 따라온다. But either approach still leaves us at a point of decision. 근데 어떠한 접근이든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죠. Free will to make. Are we all? 그리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그 결정을 내립니다. So maybe someone has no emotions or very emotionless. 어떤 사람은 감정이 없어요. They have to make that decision. 그래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Someone's a great feeler. I think was it you? They said,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요. So you have that gift from the Lord, and so that feeling motivates it. 그래서 times. 감정이 많은 경우 이끌려요. But you still have to make a decision. 그래도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죠. Your feelings don't make you into a robot to just decide. 왜냐면 감정이 right?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게끔 여러분이 로봇처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Yes or no. 여러분이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So does everybody see that you have a free will?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시겠어요? Has your free will ever done anything stupid?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바보 같은 짓을 한 적 있나요? In other words, did you ever make a really bad decision?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본 적 있어요? And you wanted to make the bad decision.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You chose to do something that was not a good idea. 그래서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을 하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했어요. So your will has the power to choose wrong. Is that right? 여러분에게는 잘못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Does anyone ever done anything sinful and you chose to do the sin? You really wanted to do it. 중에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짓기로 결정을 했다. So the will was there that day as well, right?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도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어요. So as a Christian then, the Holy Spirit comes into your life.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크리스천일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And now you have someone to help you make better decisions. 네, 여러분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이가 있습니다. Okay, now are you guys all caught up? Are we all caught up? Now we're going so much further.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될까요? We're going to go a little bit higher now. 조금 더 높이 갈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갈 거예요. Push-ups or something? Some planks or something? We're all going to go. Come on, God. Here we go. Here we go. All right. Christian maturity. This is going to be exciting.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You guys are doing amazing. Come on.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Here we go. Boom. Okay. We're talking about free will.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how we can sometimes make stupid decisions.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We're talking about the power of the will. So 의지의 그 파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So the Holy Spirit gets in your body and he's empowering you. In other words, he's constantly like, you can do it, Brian. You can do it. Choose me.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나를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합니다. So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Class.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Who do you feel is most responsible for your decisions? 여러분이 결정을 내는데 누가 가장 책임 How many believe that you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your decisions? 그래서 나의 결정을 내린데 내가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Looks like everybody. Anyone feel that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their decisions? 아니 나에겐 책임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Okay, so everybody does have a free will. Look, you all voted. I am completely in charge of my decisions. 여러분 다 동의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Okay, so I want to hear from you the top three reasons that it's hard to make a good decision, a right decision for God.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well, 위해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왜 힘든지 세 가지 이유. In this way, a stronghold just whacking you, and you're just feeling this. Oh, you're feeling this anxiety, or you're feeling this self-pity, or you're feeling this anger. 자유, 여러분의 경관진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걱정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초조해요. Are you always going to feel like on your outreach praying about that and whacking that thing? 근데 여러분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아 나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싶어라는 그 느낌이 그 감정이 계속 있을까요? I would like to propose to you that a high percent of the time you will not feel like it.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make a decision and engage your will.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And the human heart is more than willing to deflect that responsibility onto another person.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요 그 책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물고 싶어요. And God has empowered us through our relationship with Jesus to make those decisions on our own.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I'm going to give you last examples of this. 자, 마지막 예를 보여 드릴게요. Have you ever been around someone who is feels sorry for themselves? 자, 항상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본 적 있어요? And you give them encouragement. You give them love. 그리고 계속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줘요. And yet at the end of the time they're still in the same place as they were in the beginning. 근데 시간이 끝나면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Responsible for that person.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 자신입니까? 여러분이에요. So you can encourage, you can love, you can bless, you can service them, but at the end of the day, To mature, they have to make that decision themselves.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도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리 여러분이 섬겨줘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Okay, so we've been together this great week. 자,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같이 했어요. God's given you this strong Holy Spirit lifestyle. And you also have an ability to make great decisions.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And it's all right there in you.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So I want to ask you another question.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게요. To put off for the future decisions that you could make today. 그래서 오늘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여러분 계속 지연시켜 본 적 있어요? Is that true? Yeah. And are you? I'm gonna ask you this next one. Do you feel happiest, emotionally happiest, when you don't procrastinate, when you just make those decisions? 네, 여러분이 지연시키지 않고 내가 오늘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In other words, when you're active and you're initiating and you're making those decisions, do you feel more alive? Or do you feel more dead?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더 아, 내가 더 산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면 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죽은 것 같아라고 느끼세요? Okay, watch this. 잘 보세요. This will save you 10 years in ministry. 여러분을 I should not teach this in DTS. Over your head. 여러분 try to do this. Watch. DTS 수준의 이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알면 10년을 여러분 세이브할 수 있어요. All right, Jimmy, would you help me, bro? Thank you. Watch this. We're gonna do a little role play. 역할극을 할 거예요. So if my dear friend Jimmy is here, and we are on our outreach to Nepal. 예, 그래서 네팔을 우리가 이제 같이 가요. And Jimmy doesn't want to participate anymore. 근데 지미가 별로 이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Coming to the meetings. 모임에 와요. 팀 미팅에 와요. Physically.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But he's no longer actively participating. Are you all? 네, 절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We say, hey, Jimmy, what are you thinking? 저 지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You can't hardly hear his voice. 목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작아서. What did he say? 뭐라고 했어요? Okay, so here's our idea. Okay. 그래서 우리 fly into Nepal. Brian's flying from America to help Jimmy. 근데 브라이언이 미국에서부터 네팔까지 이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I call Andrew York. He's flying in from Kona. 자, 앤드류가 코나에서부터 이제 갑니다. Bro, Jimmy. 자, 지미. Oh. 어, 우리 친구. Say, Jimmy. What's wrong, bro? I mean. 뭐가 잘못됐어? Seems like it should be so much fun. What? 아울리치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왜 그래? Yeah, 뭐가 문제야? So, does he really need us to fly in? 우리가 사실 날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Or could he make a decision?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Could he engage his will?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But only here another 8 weeks. For the only time in my life, I'm gonna hit it. So, 이 나에게는 8주라는 시간밖에 없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But if Jimmy doesn't want to make that decision, 근데 지미가 그런 결정 내리고 싶지 않잖아요. Andrew and Brian make that decision for him. 근데 앤드류랑 브라이언이 대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I've never tried to make someone else's decision for them, and it works out well.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 결정을 내려줬는데 잘 돼본 적 있어요? Has anyone ever had people get mad at you for pushing them? 그래서 여러분이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화를 당한 적 있어요? Like, come on, Jimmy, you can do this thing, bro. 지미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There's a bunch of people out there, man. They don't know Jesus. Get out there, man.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저기 나가, 나가서 해봐. Pray for you. 기도해. Next meeting, Jimmy comes in. 네, 그 다음 미팅에 지미가 들어왔어요. All that work, and I.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How do I start to feel towards Jimmy? 그러면 지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A little bit mad now, huh? 조금 이제 화가 나겠죠. Have a prophetic word. 내가 너를 위해서 예언적인 말, 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 너를 위해서. I was reading the Old Testament law. 내가 구약 성서 율법을 읽었는데. Sometimes they stone people. 어쩔 때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 캠프 밖에서. 우리 같이 산책해 볼까? So now Jimmy's been terrified. Oh no, I'm gonna be stoned. 이제 지미가 이제 무서워요. 어, 내가 이제 그 돌을 맞겠다. He knows he's not gonna be stoned, but he still has to make a decision of who he wants to be. 근데 지미는 여전히 자기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So our job is his bros, encourage him, love him.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But down in his decision maker. 근데 안에 그 안에 결정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You all follow. Yeah, follow. Yeah.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You need to go to acting school. 배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연기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All right, let's do one more. Ready for one more? 한 가지 더 해볼까요? We need a woman actor. So, 여자 연기자가 필요합니다. Woman actor. You gotta have a sense of humor. 이제 좀 유머가 있으셔야 돼요. Come on. Victoria's coming up here. Is that right? Is it Victoria? Yeah. Victoria. Victoria. We need you to take on the acting role of the woman who doesn't believe that she's ever getting married, ever end up with a great life, and she's always going to be sad. 난 항상 불쌍할 거고 난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와, this is an actress, man. 아주 좋은 연기자죠. I'm going in. 제가 구하러 갈 겁니다. 구하러 갈 거예요. This is DTS crying. 왜 울고 있어 DTS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울기만 하잖아. 뭐가 문제야? You're fine. No worries. 아, 걱정도 없고 문제가 없어. But why all these tears? Are you thinking about that boyfriend you're never gonna have? 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남자친구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 But he's a deal on getting this prophetic word. 근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Amazing. I'm having some of that right now. I'm gonna stand a little bit further away right now. 조금 좀 멀리 떨어져야 될 것 같아. So then what do I do? I'm like, oh no, I know. I gotta bring more people. 어, 내가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데려와야겠다. Right. Where's Josh at? Oh, come here, Josh. Yeah. You see what we're doing? You see what we're doing? This role play we're watching? It's acting deal? Sure. Yeah. All right. Josh, I know if we do it together.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하면 돼. We gotta cheer this girl. 응원해 줘야 돼. 어, 그래서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What can we do? 어떻게 해줄까? 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자. Let's go for it. 같이 기도해 주자. We need a miracle. 기적이 필요합니다. Bring your husband right now. 남편을 이제 데려다 주세요. Feel better now?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Now I want to ask. This is so funny. But how many hours or days could this possibly go? 근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게? What's world record times? 예,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지속될까요? One month? A year? 한 달? 일 년? Uh oh, right here. Wait, stand up, Victoria. Microphone. The pity party will last as long as she throws it. 예, 그래서 자기 연민은 자기가 원할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Okay, get over here. You're the teacher. 이제 빅토리아가 강의하면 될 것 같아요. Get up here and teach every day from now on. 이제는 직접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Okay, you can show it. You show. I'll call you a minute. Josh, that was amazing, bro. Thank you, Josh. We're almost done. 거의 끝났어요. Stay with me. 예, 여러분. Victoria, that was hot. That was good because the. Oh man, that line. I feel like all of us will never forget that line. 그 빅토리아가 말한 그 문장을 절대 못 잊어버리겠죠. Stand up. 일어서서. ESPN replay. 예, 빅토리아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As long as she wants to be in self-pity. 자기가 자기 연민을 원하는 만큼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And then what did you guys all do? You guys were out here like, yes, so true. 여러분 보는 사람이 맞아, 그게 맞아라고 했죠. And so none of us can make each other's decision.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어요. So wouldn't it be great for Victoria, you know, another role play? She said, "I'm done with this." 그래서 나는 I'm done doing this. 질렸어. 이제 더 이상. Not who I want to be.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This is not how I want to go.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I'm in India. I have 8 more weeks. I'm pouring out my heart for these people. 나는 인도에 있고 8주밖에 안 남아서 이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거야. So what is powerful when student after student after student engages their will. 그래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지를 들여서 and makes a decision to be unselfish.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버리자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으로 결정을 하겠다. 아니면 품어주기로 결정을 하겠다. So much fun.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요? Have you ever felt controlled by someone else's emotions?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통제받는 컨트롤 받는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Manipulated? 예, 조종당한 것 같죠. What do you mean? I agree with you.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조종당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I've always felt manipulated by my mother for years. 제 엄마를 통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조종을 당한 것 같아요. All right. What's your first name? Sheree. Give us a 30-second soundbite about what you're talking about. 예, 그래서 30초 동안 무슨 조종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So, you know, everyone wants to do their best for their parents. They want to kind of live up to whatever their expectations are. So, basically, even though times my mom made me feel as though there's stuff I didn't want to do where I felt like... Yeah, time it. We're going to go translation.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 기대에 이제 이렇게 미치고 싶고. I just felt like I was... She manipulated me into doing things because she was my mom.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She knew I loved her and I wanted to make her proud.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이제 하고 싶었기 때문에. And I think we get it. And it you feel underneath it. So 항상 when it's like a control, you feel underneath that. Yeah. You have to fight it off. 그래서 통제를 받는 것 같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밑에 이게 밑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So what I'm learning from. Where are you going? Is that I can use? Well, here, time out. This is too deep. Here we go. 아주 깊은 얘긴데요, 여러분. Ready? 준비되셨어요? Here we go. I can use my will to manipulate someone else. 나의 의지를 들여서 다른 사람 조종할 수 있어요. So they would feel responsible for my growth. 그래서 마치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저 사람이 그거는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Can you imagine a marriage being like that? 결혼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Can you? I can. I counsel lots of them. So what we're advocating today is that we all have a powerful thing called a free will. So 우리 모두가 자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As always. 지금 다 동의하고 있죠. So before I bring my bro up, Josh, I want to ask you guys for a number of volunteers to tell me one or two decisions that you want to make as a result of our week together.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라고 말해줄 사람 있어요? Yeah, yeah, yeah. Or it could be, you know, something can happen here that, you know, motivated you to go. You know what? This whole other area that's kind of doesn't seem related, but it is related. Yeah. 예,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Yes, Karen. For me, I feel like I can control how this is. I am free of anxiousness and worry. I feel like I'm learning that I'm made to walk in freedom, and yeah, it's just good, and I don't have to be fearful. Yes. And I have authority and power. Let that relate. Yes.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걱정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유한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거죠. To 저 사람들에게 말에는 너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말만 하겠다. Oh, we got you. We got you. Water. Yeah. So I've decided to only speak life into people because our words have so much power. 말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생명만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Another decision. Someone's made a decision for you. 또 다른 혹시 결정 내린 또 다른 사람 있나요? 또 다른 세 사람. So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보겠다. Forgiveness.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용서는 결정 선택입니다. That's a great decision. 굉장히 좋은 결정.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결정이에요. That's what winning is. 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Yes. Someone else with a decision they made. 가서 우리 I decide that I will make good decisions during outreach no matter what happens. Wow. Let's go. Here you go. Someone else. How about Victoria? You were the actress of the glory. Victoria가 연기자였는데 Victoria는 어때요? What comes to mind? Forgiveness was a huge one for me. Forgiveness for the person that made me feel rejection. Yeah. 나를 거절감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That's what down deep is. 네, 아주 깊이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How few people make that decision? 예,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결정을 못 합니다. Right? 그렇죠. Championship decision making, right? 예, 그거는 아주 세계 선수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Oh, and I just wanted to add to my testimony. I have forgiven my mom. Okay. 제가 덧붙였어요. 내가 나의 엄마를 용서했었다고. That was not easy. 예, 별로 쉽지 않았죠. But that's a great decision. 예, 아주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Great decision. Someone else with a decision they made this week. Oh, here we go. I guess I sort of made a decision to like wholeheartedly believe. Like, Oh, that's deep. Come on up here. 아주 너무 심오해서 너무 심오해서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DTS speaker. Introduce. 네, DTS 강사입니다. So to like not let fear affect my beliefs. So like to know that there really is like power in prayer and power in words. Yeah. I don't have to be like shy about my belief. Like I can return to a childlike faith or like innocence and like yes. wholehearted beliefs. So.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Someone else with a decision bomb. 또 다른 결정. Decision bomb. So I've just like chosen to forgive my father. And I'm just going to pour out blessing. 나에게 상처를 준 우리 아빠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아빠를 축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You know, fun story about you, because you were in the back row the first day. 그래서 첫째 날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나요? And you're literally your countenance. It was obviously like 20 out of 10 the first day. But it's like a 50 out of 10. I mean, the Holy Spirit has touched you. I mean,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사이에 본 것은 얼굴 자체가 지금 풍기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Yeah, 앞에서 보면. I think some of the decisions you've been making this week are just like bringing new life. 그래서 스스로 내린 그 결정들 때문에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well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Well 너무 잘하셨어요. Okay, we're on a decision feast right now. Couple 예, more, one or two more. 아주 결정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Blessing.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From how many moments we look for the people and just see bad things, and we. Come on up here. We got another BTS. 또 다른 BTS 강사가 있어요.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So good speakers. Oh yeah, isn't it true? 좋은 강사가 너무 많죠 오늘. Start over. That was so good. Do it. I decided to say blessing for the people. Many times we look for people and just wanna search in something bad. And when we start talking, we just wanna criticize and say, no, I don't like when you do that and when you say that. And we wanna say, I love when you do that. For that people know what she need to do. Because that is very good. Yeah.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것들만 안 좋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작은 것만이라도 보면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계속 축복해주는 것 그것을 결정합니다. So even though I'm a guest, I really felt like I was supposed to share this. So yesterday I was at Nakapona and praying, and the Lord gave me a vision that I really feel like. Wasn't just for me, but is so fitting for this time as well. 저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밖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림을 주셨는데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And in the vision, then I was carrying this giant log, and it had a bunch of chains, and I was chained to it and carrying it, and it was so heavy. And so I saw, as I'm praying, then I saw Jesus hitting off these chains because I'm struggling with, like, why am I not living? The freedom that God has for me. And so I see Jesus breaking all of these chains, and I'm like, why am I still under this? And Jesus said, it's because you haven't dropped the lock. Like, you just have to make the decision and drop the lock. Like, you're already free. 그래서 salvation has already given us freedom. 예, 그래서 but that every single time we pick up that lock, then we are putting the burden, we're putting the yoke back on ourselves. And Jesus is like, I never meant for you guys to pick up that log again. 예, 근데 it's our decision to just drop it and let it go. 예, 그래서 제가 본 그림은 뭐였냐면요. 그 나무 토막을 제가 아주 큰 나무 토막을 지금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 나무 토막에 쇠사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망치로 그 세 자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게 왜 아직도 내 안에 자유가 없었나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묶어준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그 토막을 짊어지고 네가 걷고 있었다. 근데 자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자유는 너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 자체가 우리가 그냥 그 나무 토막을 버리면 돼요. 이미 쇠사슬은 끊겼습니다. 끊겨졌어요. 다시 그걸 죽고 싶지 않죠. 여러분도 다시 죽고 싶지 않죠. And our wills are engaged. We're going to engage our wills the rest of our lives. 우리 의지를 한 평생 동안 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싸우시면 돼요. I'm going to encourage you just from where I sit that not every year decisions in some years are harder to make than in other years when you go the distance.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멀리 가고 싶으면 갈수록 어떠한 해에는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But everything we just talked about.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Exactly what I still do at my age. I just go back to the basics of what we talked about. 그래서 저도 결정이 힘들 때 항상 그 기초로 다시 돌아갑니다. Decid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Decide to love. 사랑하기로 결정하겠다. Decide to give my life away. 예, 나의 이렇게 삶을 나눠주기로 결정하겠다. Decide to forgive. 용서하기로 결정하겠다. Decide to bless. 축복하기로 결정하겠다. And the Holy Spirit comes and the wind blows. 예,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오시고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저를 밀어주세요. To me, that's what winning is.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Giving it everything you got.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네. 나의 형제 조시입니다. I would say Josh and I are like best friends. 조시하고 저는 절친이에요. So we came out here together.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So Josh,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ere you are in school and 몇 학년인지. What's going down? You don't need to use the mic. 뭐 마이크도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돼요. Well, first of all, my name is Josh. My name is Josh. I'm 13 years old. 13살입니다. I'm going to be telling you what's happening in my life right now.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삶이 어떤지 나눌 거예요. Well, first of all, before I start talking about anything. I guess it was my birthday a couple days ago. So 며칠 전이 저의 생일이었어요. And the DTS and it's because birthday didn't come out. So I was like, hey, sure. 그래서 DTS에서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여기로 나오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So, come out here. It's a lot of fun. I'm doing school on the computer. 그래서 나와 여기 코너로 와서 너무 재밌고 지금 컴퓨터로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And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저희 삶은 그렇습니다. Tell me a little bit about what happened last year at school. And 작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왜냐면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얘기해 주세요. Well, last year, the year before that year, I went to this school named Shoreline, and it was pretty weird school. It was okay. Tell like you saw. But all the teachers didn't really like me. I don't know why. I was very nice to them. I did a lot of things for them, but apparently there was this girl in my class, the teacher's name was Mrs. Just call her the teacher. 선생님들이 저를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선생님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So anyway, the teacher is a little mean and she did not like me. So I guess I was almost failing school and I needed a little help, but she wasn't that cooperative. Tell me what was going on with your mom. My mom's very sick right now, and so... Where was she the whole year? She was in her bed, but... What disease? Lyme disease. And she's very tired, so she can't get out of bed. And she can, but it's very hard. And so I kind of just go to school and say, hey, I'm late. My excuse is my mom is sick. It didn't really matter because I don't have a lot of energy in school and stuff. So, tell the teachers and what started happening. So then I was almost failing school. We had to go to this meeting thinking I had to redo sixth grade. And so. We went to this meeting and they were talking about with this other school, he should be doing sixth grade over again, or he should be moving on, he should go to a different school. And so, as me, I was outside not knowing what was happening. So I had my dad's phone. I put the phone under the little door and was recording everything they said so I could listen to what they said. I wish I didn't do that because the teacher said some pretty mean things about me. But after that, I made it. Other teachers that were a part of my school were very nice and they let me go to seventh grade. And then I was getting almost straight A's. Wow. 엄마가 아파서 이제 지각도 많이 하고 근데 선생님이 저를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서 그냥 저를 납득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면서 제가 그 학교로 옮겼을 때는 오히려 제가 학점을 올 A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죠. Oh, and so then after that summer was out. And finally, we were hosting a whole school called 21 Project. Bunch of fun tracks. There's one track called Toolshed where a bunch of musicians come and write music together. I was really excited, but I knew they were only going to be like older people, so it would be really awkward for me. But then a whole bunch of fun like kids my age came, and it was like, yeah. Sorry. 지난 여름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음악인들을 위해서 세미나였는데 제 또래가 없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제 또래들이 왔어요. So then there's Hans, Jeremiah, my friend Asher that lives here, Asher Bird, came. We had so fun. We wrote some songs, and I'm actually releasing the EP. Well, I'm working on the EP next month. And so that's a lot of fun.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곡도 쓰고요. How many learned to dance? Well, I've always been dancing for a very long time.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춤을 췄어요. I never had any dance lessons in my life, but I will be going to dance lessons maybe in Hollywood. 세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So, I guess. Okay, whose decision was that? Yours. What happened, bro?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What did you do after 21? You walked in the bedroom and you said, Dad, this is what I want to do for school. 아빠, 제가 학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So obviously I didn't want to go to school next year because the teacher was very strange. 선생님들이 너무 이상했어. So what did you decide? So I decided I really didn't want to go to the school, so I did internet school so I can travel more. Mm-hmm. And I could do stuff in Hollywood at the same time with our music. Mm-hmm. And so I thought that would be a lot of fun. So I just started a couple of days ago. It's been really easy. It's not like 6 hours a day at school. It's only like 4.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여행도 더 많이 하고 할리우드에서 또 Tell us about the song you wrote, Summer Rose. How fun, that's a funny story.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 받고 있어요. Well, last year I did still, when I was in school, I did have maybe more than a relationship with a girl. Maybe secretly didn't. You know, anyway, what a stupid idea. So obviously I got in trouble. So, anyway, I wrote a song about it in Chuoshed. What about some of the lyrics? Just say the lyrics. 가사가 어떤지. You don't have to feel the pressure. Sing it. Sing it. Sing it. No, I don't want to sing it. Yeah. Do you remember the lyrics? 가사를 It's like a little love, you can't handle it, so no, a little love, you can't handle it. The first part was all like, oh yeah, you're like colors splashing on a canvas, I can't handle it. You want it? Oh, oh my God. Yeah, it's very good. Give me that now. Okay, so. You're like colors splashing on a canvas. I can't handle it. No words like fireworks popping off in my head. I can't handle it. No words. Ooh, yeah, yeah. Ooh, yeah, yeah, yeah, yeah, yeah. Ooh. Brother, we got a couple minutes, but tell me about your brother Spence. Spencer, 형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요? How he helps you out musically. 어떻게 형이 도와주고 있는지? How you do with your brothers and your sister Chloe? 형들이랑 누나가 어떻게 하는지? Well, my sister and me are like best friends practically. 누나와 저는 절친이에요. And my brother's like 18. Right now he's Spence, and he works on Horta electronic music. So he helps my sister writing music and a whole bunch of other people. So I guess my sister and my brother are in some EP soon. 네, 그래서 형하고 누나랑 같이 공부하고 음악을 지금 막 도와줘요. What about your older brother, Nick? 아, Nick이라는 큰 형이 또 있어요. My brother's a lot different from my other brother, Chloe. He's not as artistic. It's more crazy, fun, really loud. 형은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너무 달라요 저희랑 별로 예술성은 없어요. And so you got a little message for the class about fear. 두려움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죠. How you had to face it, come through, and that's kind of what you wanted to leave with, bro. Want you? The fear of not stepping out of school and the fear of stepping into music. Maybe it would encourage them to step out to something they want to do. So, 학교에서 나와서 음악을 시작하겠다는 face your fears. 그런 결정을 내리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Remember that TOEFL night? When you prayed for that kid who got hit by the power of God? Let's start there. Which one? The second. Not the one I went to, but the one before that. We went to together. The big one? No, the other one that Matt took. I told him, remember you were up front, we prayed for all those Chinese Americans. Yeah. So, and you prayed for that kid, and what were you praying when it happened? Well, this is key. I guess we got invited to this like little church deal, and Philip Mantofa was there. Yeah, and then you were one of his prayer guys. Volunteers, yeah. And so I was like, okay, I guess I'll pray for Sean. Because Philip Mantofa loves children praying. So then there are all these groups huddling around this guy, and I started praying for him, and it totally got touched. It felt like 5 minutes on the ground. It was a whole hour, really. Wow. And you were down. Yeah. 기도를 하는데. So the power of God hit you. 예,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힘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땅바닥에 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It seems like God gave you the courage then to start making a huge musical comeback. Tons of joy start entering your life. Yeah. And look at you now, Josh. Yeah. I'm blown away, bro. That was everything you said. Yeah. Awesome. Yeah. Literally touched my heart big time. I know everybody feels the same way. Yeah. Yeah. Anything you finally want to say to them to encourage them to go for it? Tell them to go for their dreams and pray for them. Who wants them to pray for that way? They all d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Thanks God for this day. Thank you that I got to speak in front of everybody. And I pray that everybody in this room will grow as what they want to be God and what they need to be God, that you want them to be God. Yeah. That they would all grow up as really fierce warriors, God. Yes. That they would fight in the battle, you are God. And, that they would be great soldiers, God. Yes. Amen. Amen. New friends now. Yeah. Good job. Good job. Did you feel a lot of anxiety, or did you feel good about it? Feel good. Yeah. Were you a little nervous? 초조했나요? 조금 떨리긴 했는데 그래 좋았죠. You want to take a chair? You get to retire now, bro.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습니다. Yeah. Go for it, bro. Awesome. Okay, that took a little break, so it's break time. 쉬는 시간이 있어요? Okay, I want to bring this freedom. If you turn to your table of contents in your book. 네,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보시고요. And if you can get a pen out, I want to give you some homework. 숙제를 드릴게요. And how to finish this book.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All right. You guys got so much of it done. 이미 많이 끝내셨는데. The one chapter we never did this week is shame. 예, 수치심을 저희가 안 다뤘어요. See that? It's a shame worksheet. 예, 수치심이 있어요. Everybody, yes? Yes. Yes. Check that box. Or check it, you know, like, I'm going to do that later. 수치를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Then let's go above. It says, we basically covered every area up there except for chapter 7. 네, 7장 빼고 거의 다 다뤘어요. But I want you to know that we taught chapter 6 so thoroughly that it carried over and really carried the content of 7. So I felt like we got both of those done. 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아주 깊이 다루면서 그게 세대에서 일어나는 패턴들까지도 우리가 커버하긴 했습니다. In our discussion of rejection, we covered the effects of injustice, which was chapter 5. 예, 그래서 우리가 거절감을 얘기했을 때는 불의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The rejection worksheet, and we didn't talk about it, but it's we it was there was unforgiveness. 그리고 용서 침묵함 우리 또 이제 얘기했죠. And then we covered anger. 그다음에 분노. We also covered passivity this week. 예, 수동성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So really, as I look at this, the only two areas are fear, the fear worksheet. 예, 그래서 두려움 워크시트가 있어요. And the shame worksheet that we didn't cover thoroughly. 그다음에 수치심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And then there's a category that says reading homework. 그다음에 이제 숙제가 나와 있는데요. And that's those are great quiet time studies, you know.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읽고 study on spiritual warfare, what is repentance, so forth. Those are some great articles.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회개가 뭔지 아니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도와주는 글들이 있어요. All right. Turn with me to our closing glory finale. 그다음에 스날레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A little commercial ditty for that. What's our glory finale? All right, there, there it is. What's about to happen in the room? Glory finale. Yeah. Yeah. I'm so tired. I need coffee. Doesn't matter. Glory finale. What time is it again? Glory finale. 영광의 finale. Holy Spirit, come in Jesus' name. Yeah. Oh, we love you, Jesus. Come on. Yeah. Thank you for cake. Yeah. I just love cake. Yeah. Amen. Amen. Okay. The story of Joseph in the Old Testament is what I want to leave you with because that's it's a powerful story of freedom. 예,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고 싶어요. I think a lot of you can relate to the story of Joseph, and so I want to leave you with this in your heart about your story.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nation of Korea, to me, is a nation that's like the story of Joseph. 예, 그래서 한국이라는 그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I see a lot of people coming from America that share in the story of Joseph.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어요. The truth is, no matter who we are, there's a part of that story that we can relate to. 누구든지 간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So remember, Joseph has this amazing dream that God's going to raise him up one day to save the nations. 예, 그래서 예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언젠가는 그 나라를 살릴 거라는 그 꿈을 받았죠. And the most powerful thing was, remember him? He's a young guy, just like you, a little younger.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이가 그 나이가 어렸습니다. He shares the dream with his brothers. 그 꿈을 형들이랑 나눴어요. And what was the response? His brothers became jealous, and they hated him. 그 형들이 질투하고 싫어했어요. And you remember what happened next is because of the dream, they put him in a pit. They wanted to kill him.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 웅덩이를 파서. Say the word injustice. Injustice. And injustice is when something happens to you that you had nothing to do with bringing it on yourself. 예, 근데 불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Joseph's in an injustice. He's in a pit. 요셉이 불의를 당했어요. He's going to the palace, but the road to the palace is in a pit. 예, 근데 그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그 운동이었습니다. He's going into his promise, but first stop is a pit. 예,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운동에 빠졌어. When you've got a promise, the journey to the promise oftentimes goes through injustice.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불의가 일어납니다. Pain happens in our lives on the way to what God's promised us as children, as young people.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이 주신 것에 가는 데 있어서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불의가 일어납니다. And then you remember their solution was to sell him into slavery. 그리고 형들이 생각하는 것은 요셉을 우리가 노예로 팔자. So he lost his family, he lost everything, and now he's a slave in Potiphar's house. 예,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How many of you know what it's like to work as hard as you can, and it still doesn't work out like you hoped?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You gave it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Potiphar accuses him of being a literal rapist, and he's thrown in prison. 근데 오히려 너가 나의 아내를 강간했어라는 그런 이제 불의를 또 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Injustice of being falsely accused. Does anyone here know what it's like to be falsely accused of something you never did, never said, never thought, but people said you actually believe that? 그래서 나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널 그렇게 했어라고 여러분 누명을 혹시 누명을 씌운 적이 있어요? Can you imagine Joseph, this young guy in prison, and everyone thinks he's something he didn't even do?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은 너는 이런 범죄자야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He's in a prison of false identity that others gave him, but he's not that. He's Joseph, the one who's going to save the nation. 예, 그래서 사람들이 씌운 그 거짓 정체성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실제로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On Monday, some of you were in prisons of false identities. 그래서 월요일에는 여러분이 거짓 정체성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But God had given you a dream when you were small, something in your heart. You knew your life was not going to be a normal life. 하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고 나의 삶을 평범하지 않을 거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And there you were on Monday, and God began to speak to you your design. 근데 월요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창조되는지 여러분의 본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Because it's about that promise over your life that God's going to bring to fulfillment.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But the next thing with Joseph was, remember how he thought he was going to get out of prison and he had to wait a whole another year? 네,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 이제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1년을 더 기다렸어야 됐죠. Does even one person know what it's like to feel like this is my moment? 이게 바로 내가 나올 수 있는 순간이야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는데. And you've had to wait a lot longer than you ever thought you'd have to wait. 근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Is there one person that knows what the pain of waiting longer than you thought?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Finally, this old season is over. It's the new day. 드디어 이제 새날이 왔다. 이 시즌이 끝났어. But then it goes longer than you could ever have desired. That's the story of Joseph. 네,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더 그 기다려지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 Those injustices were playing out in his life, but something happened to him in the prison. 그 불의들이 요셉의 삶에서 계속 나타났어. 근데 감옥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God brought him through a process because he was going to go before the king, and he couldn't go before the king, a bitter young man. 근데 요셉이 반드시 왕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로 쓴 뿌리를 가지고 왕에게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On Tuesday, a bunch of Josephs from this class took an anger worksheet and walked around here and said, I'm not going to take bitterness with me when I go before the king.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화요일 날 내가 왕 앞에 갈 때 나는 쓴 뿌리를 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이 그 분노 워크시트를 하셨습니다. And a lot of you made some really painful decisions.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지만 그 아픈 결정들을 내리셨어요. Truth be told, there was some super painful individual decisions to forgive.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아픈 결정들이었습니다. But you did it because you know in your knower that your life is never going to be normal. You're not going to be a normal person.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하기를 결정한 것은 나는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There's a promise. There's something in there. It just won't let you be normal.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나는 평범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어 라는 그 외침이 내면 안에 있습니다. You can't fit in because there's something over your life that God is going to do.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봤을 때 나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nd then we know that Joseph not only saved one nation, he saved two nations. 근데 요셉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두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Reunited with his brothers, there's so much to the story. 예, 그리고 형제들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이야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But that's what injustices have done. They have actually, for all of us in this room, they've made us into these leaders that we have become. 근데 오히려 그 불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불의를 극복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리더로 만들어진 거예요. Remember what the Bible says? What Satan meant for evil, God meant for good. 예,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한 거 아시죠? 원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So I address you in my closing.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s God's Joseph, the Joseph Company. 예, 그래서 요셉 컴퍼니로 회사로 제가 여러분을. The ones who have faced their injustice. 여러분의 불의를 대면하십시오. Allow them to change their heart the right way. 그리고 그 불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올바르게 변화시키세요. Put those things at the cross this week. 그리고 그 모든 불의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리십시오. Some of you should have made an excuse, but you didn't. You faced it. You overcame it. 여러분이 분명히 나는 못한다는 변명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대면했고 싸웠고 극복하셨습니다. Some of you have not had people cheer you on very much your whole life.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여러분을 응원해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You should have found an excuse, but you didn't. 여러분이 변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And you chose, and that's that Joseph quality in you. 여러분이 용서하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안에 요셉이 있기 때문이에요. So I just want to honor you guys as a squad.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Because you moved my heart this week. 여러분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Maybe I was supposed to teach you guys, but there was something coming from you that was much stronger than what was coming from me.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나온 것보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풍겨주신 것이 저를 가르쳐주신 것이 더 많아요. I could feel it every single day coming from me. 예,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aybe you didn't know my story. Maybe you didn't know the year that I had and how hard it was. 여러분은 저희 이야기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건강 때문에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셨잖아요. But I felt that Joseph quality in you, like that strength pushing me forward.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요셉, 그 힘이 제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And that's what Awaken should do, shouldn't it? 그게 Awaken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요? I don't know, most people say you guys need to be awakened. I found myself becoming awakened because I was with you. 여러분이 awakened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awakened이 깨어났습니다. So I honor you as leaders. 제가 여러분을 리더로 봅니다. As Josephs, as God's men and women for the hour. 요셉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봅니다. Thank you for loving Joshua. He was so moved. Did you see his tears? 제 아들 조슈아를 또한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아들의 눈물 봤어요. We knew we're wise enough to know there was something healing going on. Yeah.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들이 치유 받고 있었던 거예요. And you were witnessing it. Yeah.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목격. What is that about you that drew it out of him? 여러분이 어떻게 하길래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희 제 아들이 앞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My thought is it's love.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And so I honor the love that you guys have for each other. It's growing.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지금 계속 자라고. The love I felt from you all week long.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사랑이요. So would you give me one request, one birthday wish?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Fight to believe. 를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기까지 싸우십시오. People will say you can't. 많은 사람들이 넌 할 수 없어라고 할 겁니다. Well, you decide to fight to believe in that day. 근데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믿어라고 계속 여러분이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When someone says you'll never be, will you fight to believe that day?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못 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도록 여러분이 싸우시겠습니까? When you share your dream and someone says, oh, that'll never happen, will you fight? To believe that day. Don't give up your dreams.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나눌 때, 너는 절대로 그걸 이룰 수 없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니야, 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여러분 계속 싸우십시오. Because if one little guy comes in here and he starts getting healed, then what awaits you in the nations for the rest of your lives? 그래서 여러분 한 청소년이 와서 여러분 앞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열방에 나가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That's it. I love you guys. I sincerely am grateful. I'm so thankful. And I gotta run, but I will be back in December for another deal, and I will sneak in the back door. During your break, you'll see me come in. With green tea lemonade. And I will see and feel the love that you guys all have will blow me out just from walking in this house. Funny, I take prednisone to hold down the disease. And so God gave me an addiction for green tea. I hate green tea. 예, 저는 이 질병 때문에 녹차를 싫어했는데. So good for your liver. 간에 좋다 그래요. So on the medication, I'm always drinking green tea, and my doctor's report goes, "It's your liver looks like normal. It should be jacked up." And I thought, Starbucks. 좋아졌다는 거야. 제가 doctors do little childlike things. 스타벅스에 있는 그 녹차 이 친구에 아주 감사해요. Ryan, I know you gotta run, but we just wanted to blast you out really quick. Yeah. Yeah. One of the things that I actually learned from Brian and Christy. 제가 브라이언과 크리스를 통해서 배운 것은 is how to be like shamelessly persistent. In our prayer lives. 예,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And so, even though we've been praying for it for years, I want to keep contending for Brian and Christy's health. Yeah. 오늘도 저희가 브라이언과 크리스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I mean, why not today, right? Yeah. 오늘도 if you guys want to stand up, if you want to come around, Brian, we're just going to all blast them at the same time. Yeah, command my lungs to open and be healed and finished. Yeah. How about that? Is that good? Come on. Yeah, so God, we just declare healing over him. We just command these lungs to be open, God. This thing will be finished, Father.